HUBS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한대방송국입니다. 한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을 국시로 하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학우들의 소통의 창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희 한대방송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정규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8일 금요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비에스 먼 나라, 이웃 나라. 매주 금요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 드리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시즌 2 비행기에 탑승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나라들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다섯 번째 비행을 위해 힘차게 다시 이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조윤희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지옥의 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북쪽으로 260km 떨어진 사막에는 가스 굴착 중 생긴 구덩이에서 불이 50년 넘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1917년 구소련 시절 가스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로 구덩이가 생겼고 가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붙인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불의 시작 시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1980년대 불을 붙였다는 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된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함메도 대통령이 이 지옥의 문 불을 끌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는데요. 이 불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다만 불을 끄려는 이러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옥의 문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대신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3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선이 진행됐는데요. 이 대선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함메도프 대통령의 아들인 세르다르 베르디 무함메도프 내가 부의장이 득표율 약 73%로 승리했습니다. 해당 대선은 대통령이었던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함메도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젊은 세대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다며 조기 사임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진행이 됐죠. 베르디 무함메도프 대통령 같은 경우 2006년 전임자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을 21년간 통치한 초기 대통령인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인해 돌연 사망한 뒤 권한대행을 맡아 이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15년 넘게 통치를 이어왔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이 국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때는 가스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수출하였으나 현재는 중국의 75%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회구조와 정치적인 권력세습이 우리에게 그저 먼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일인데요.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선이 완료된 후 지난 3월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구르만굴리 베르디 무함메도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이자 현 대통령인 세르디무르 베르디 무함메도프와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투르크메니스탄이 대선을 무사히 치른 것을 축하하며 당시 차기 대통령, 현 대통령 베르디 무함메도프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각 분야의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선 지난 3월 대선으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당선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최초로 세습 정권이 들어서게 됐죠.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전직 대통령의 경우 철저한 언론 통제와 개인 우상화 정책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으며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거나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모습을 선전하는 등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스트롱맨의 모습을 연출해왔습니다. 또한 임기 동안 두 번 치른 선거에서 각각 98%, 97%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그를 수호자라는 의미의 아르카드크라고 칭송하기도 했죠. 그는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늘리고 나이 제한도 없애며 종신 대통령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다만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함메도프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처음으로 장기 집권한 대통령은 아닙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 집권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초대 대통령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는 수도인 아시아바트의 모든 새 건물을 하얀 대리석으로 지으라고 명령하는 등의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련 해체로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하자 니아조프 대통령은 자신을 투르크 국민의 아버지라는 뜻의 투르크맨바시라고 지칭했으며 항구 도시인 크라스노보츠크의 이름 또한 투르크맨바시로 바꿨는데요. 도시 곳곳에 초상화를 걸고 황금동상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었죠. 이는 전직 대통령 구르반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오늘 비행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꽤나 생소한 나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유명 관광 명소인 지옥의 문에 불을 끄기 위한 시도.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답게 대선에서 부사 세습이 이뤄지게 된 상황.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해 우리가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구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신민석, 저는 강나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H. UBS